신다면 저늘의 별을 따라 밭이 오리라.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늘의 달을 따라 밭이 오리라. 수많은 사람 중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만나 고생만 하는 당신.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늘의 별을 따라 밭이 오리라.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늘의 달을 따라 밭이 오리라.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별을 따라 밭이 오리라.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달을 따라 밭이 오리라. 수많은 사람 중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만나 고생만 하는 당신.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별을 따라 밭이 오리라.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달을 따라 밭이 오리라.